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 뉴스에 의하면 6.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사드배치 중단과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서울시민 1만 명 선언운동에 돌입했습니다.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22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.